한 여대생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날은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김에 코를 조금 높이게 됐는데 한 달 뒤에 얼굴이 너무 예쁘게 변해 있는 겁니다. 한 직장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월급을 돈으로 받지 못하고 대신에 그 회사 제품으로 받고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는 그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에 재미를 붙여서 지금은 1년에 100만 불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판매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운이 없다고 느끼고 계시나요? 혹시 성공을 위한 시작점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콘서트 이정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여대생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코뼈가 부러졌는데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는 김에 코를 좀 높이게 돼서 너무 예쁘게 변했다는. 그러니까 일종의 나의 열악한 상황이 오히려 네. 전화위복이 되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넘어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부러 하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가 용기도 있으니까. 없고. 네, 네. 예.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밀어드려요? 계단에서. 아니 우리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인데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눈꺼풀 수술을 안검하수 뭐 이런 걸 하게 됐다고 하는 김에 쌍꺼풀하고 눈트임 하세요 해서 그거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뻐졌어요. 아니 뭐 칼을 대면 예뻐지는 겁니까? 아, 그런 인식도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예뻐지긴 예뻐졌던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남자 아이인데 예뻐졌어요. 남자 아이가 예뻐진 뭐예요? 뭐 네. 그의 삶이니까요.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힘든 것이 오히려 발판이 돼서 나중에 뭐 다른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혹시 힘드신 분들 힘들 때는 이렇게 그냥 웃는 방송을 들어도 짜증만 나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네. 그렇거든요. 네.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테레비를 보면요. 아유, 쟤네들은 저렇게 텔레비 나와서 돈 벌고 있는데 난 저걸 구경하고 앉아있나. 뭐 이럴,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의 시초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잊어야 되는데. 나는 힘든데 쟤네는 왜 이렇게 즐거워? 이런 생각이 네. 들 수 있죠. 네. 네. 여러분, 저희도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사람 많습니다. 네. 아, 이것을 발판으로 좀 삼아서 좋은 일이 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내시고요. 네. 라디오 콘서트 1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즉석에서 불맛으로 볶아내는 짬뽕과 울뽕, 마당물 3층 교동짬뽕, 비타민 D의 대장암 예방효과 연구로 세계 의료계가 인정한 임대순 박사의 연쇄위장내과 내시경센터, 당뇨, 혈압, 혈관 청소, 만성 피로를 한 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호꼼 쇼핑월드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우와 싸다, 정말 싸다.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진짜 감쪽 같네. 역시 벤트웨이야.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33입니다. 피부 밸런스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피부과 전용 화장품 닥터랩. 시술같은 홈케어로 놀라운 피부 개선 효과. 피부 전문의들이 만들어 믿을 수 있고 메디컬 스킨케어라 효과가 빠르고 안전한 닥터랩. 피부 타입에 따라 세분화된 효능이 뛰어난 닥터랩. 이제부터 피부관리는 나이 성별의 구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닥터랩. 글로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피부과 전용 화장품 닥터랩. 닥터랩 직영 LA 쇼룸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있습니다. 이야 싸다. 역시 피코 만물 가구점은 싸면서도 품질이 좋단 말이야. 우와 딱딱하면서도 쿠션이 좋은 침대와 소파 세트도 있네. 그뿐인가요? 피코 만물 가구점에선 컨테이너로 직수입한 튼튼하고 예쁜 식탁, 사무용, 학생용 책상과 의자, 신발장 등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2133-388-769호 피코와 뉴앰프셔. 한 번 오신 손님은 평생 단골이 되는 피코 만물 가구점 2133-388-769호. 30년 역사를 가진 피코 만물 가구점.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 프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준대. 아 맞다. 타운 내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1008-1004.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1004. 1-800-100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젊어졌다와 도자기 피부란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에서 시술을 받았거든요. 울세라와 레이저 잘한다는 클레오파트라.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주비덤, 볼루마, 보톡스 같은 필러를 정품만 사용해 알로간 본사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정품, 정량, 완벽한 시술만을 고집하는 클레오파트라. 레이저 토닝을 세일 중인 클레오파트라 LA213487-5000번 다이아몬드바 909-595-5005 만성기관지염, 기침, 발열, 천식에는 씨머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씨머리의 주성분인 동화추출물로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발열, 천식에는 씨머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라디오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노화관리센터 타임메디컬의 노화는 병이다 브랜든 오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랜든 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우리 브랜든 오 원장님을 뵌 지가 한 얼마나 됐나요? 한 6개월? 한 6개월 됐나요?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계속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안 늙게 좀 해주세요. 정원 씨는? 늙어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 브랜든 원장께서 얘기한 걸 지금 다 실행하고 계십니까? 실행을 못해서 그런 거죠. 아유, 저놈의 침대를 날라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사람은 닮아간대잖아요. 네. 저도 지금 정원 씨에게 참 못된 걸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뭐. 네. 아, 침대 좋아하게 되셨어요? 네네네.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편한 곳인지 몰랐어요. 네. 때론 불편하기도 하지만. 네. 또 때론 편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참 좋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브랜든 원장과 함께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배워봤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기억조차 못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침대에 그 배에 마사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꾹꾹 눌러서 네, 하거나 네, 아니면 네. 엎드려서 공에다 하거나 네, 네. 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원고를 다들 모르니 다리 뒤꿈치나 발바닥으로 요 무릎에서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네네. 이렇게 문질러 주는 그런 마사지를 집에서 해라. 저 그렇죠. 침대 누워서 해라. 요것도 귀찮으시면 정말 안 살아야죠. 예? 늙는 거 그냥 뭐 감수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걸 안 하니까 늙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네. 거를 하라 그러셨는데. 네. 자, 그 침대에서 오히려 나는 좀 침대 누워서 하는 것보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침대 옆에서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침대 옆에서. 네네. 네. 일단은 그 인도의 총리 중에서 나렌드라 모디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분은 꾸준히 자기의 어떠한 그 수련을 통해서 요가 수련을 통해서 하루에 3-4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정력적으로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저도 어떤 생활 낮에 몰래 자는 거 아닐까요? 어디 싸움 나가서? 아니 하루 3-4시간만 자고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쓰시고 뭐 지금 인도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분의 그 강력한 리더십이 굉장히 좌우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도인 같은 분이네요. 네네. 하루 서너 시간만 근데 이제 자고. 자기 스스로 몸에 대해서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네. 뭐 서너 시간은 아니더라도 한 5시간 정도 하고 피곤하지 않게 누구나 사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면도 중요하지만 네.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달라지네요. 몸을 에너지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긴 우리가 셀폰을 사서 네. 이렇게 충전을 이제 하잖아요. 처음에 받았을 때, 어 그때는 뭐 다음 날 그 한 몇 달 동안은 그 배터리가 빨리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네. 한 몇 개월 쓰다 보면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빨리 전화기 바꾸게. 네. 오, 분명히 100% 차지하지는 않는데 한 오후 3시 되면 20% 확 줄어들죠. 네. 인간도 똑같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아침에 어젯밤에 차지했는데 네. 차질 또 올해도 못했고요. 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어 근데 지금 거의 10%? 아, 많이 떨어졌네요. 방전 거의 방전 지경이에요. 엑스트라 배터리 있으면 좀 저 좀 충전 좀 해주세요. 아 충전해드릴게요. 네. 뭐 먹을 거를 좀 드리면 먹을 거라도. 네. 아 정말 그러네요. 말씀 듣고 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지가 금방 되고. 그렇죠. 그걸 또 금방 쓰냐? 뭐 네. 천천히 꺼냈으냐. 근데 보통 이제 먹는 거에서 많이 충전을 하시려고 하는데 먹는 네. 것보다는 생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우주에서 좀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 저 게으른 사람은 벌써 충전하니까 먹는 거 생각하죠. 침대만 하루 종일 누워있다 나와가지고. 자고 먹고가 가장 좋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거예요. 잘 먹고 잘 자면 네. 그게 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또 바뀌었군요, 세상이.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그 보통 동양무술에 네. 거의 한 90%가 무술의 어떤 기술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 단련이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그 정적인 무술의 대다수가 그 기초 체력 단련을 위해서 기마 자세라는 것을 서요. 오. 태권도 배우신 분들도 그렇고 뭐 네. 태권도 배우러 가면 네. 일단은 기마 자세 기마 자세부터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담력, 근력,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양시키는데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통 무술의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기마 자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마 자세는 벌 설 때 많이 하죠. 네. 아, 여자들도 그런 벌을 세워요? 기마 자세로 벌.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 또 학창시절에 또 나오네요. 네, 사석에서 저한테 이랬어요. 담 많이 넘어봤다고. 아니, 그 네. 다행히 교도소 담을 안 넘어봤어. 네. 아니, 우리 저 오 원장님은. 네.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또 이렇게 군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아, 전 또 안 다녀오신 줄 알고. 아, 네. 네. 군대에서도 기마 자세로 벌섰나요? 군대는, 군대도 기마 자세예요. 기본이. 네네. 예. 단체 기합의 가장 기본이 기마 자세죠? 네. PT 체조 네. 그러면 무조건 기마 자세. 네네네. 아, 그게 이렇게 체력 단련에 좋군요. 그렇죠. 기마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 이건 뭐, 저 개인적인 거와는 상관이 없이,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무술을 조금씩 접하다 보니까, 네. 그 기천문이라는 그 무술이 있어요. 네. 그 안에 그 뇌가 신장, 태양 역근 뇌가 신장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기마 자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몸을 약간 그 발이나 팔을 갖다가 약간 근육을 틀어가지고 하는 특별한 기마 자세가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일단 기마 자세는 저희가 매일 네.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기본 자세다. 네네. 네. 우리 체력 단련과 이 충전을 위해서 그렇죠. 네. 몇 분 하면 좋습니까 하루에? 5분 정도만 서시게 되면 정말요? 네. 5분을 정확한 동작으로 서시게 되면은 신체 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요? 기마 자세 하나만으로요? 네네. 다리를 몇 도 정도 굽히는 거죠? 90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이 자세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구글 이미지에 제 사진을 올려놨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밀려갖고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네. 다른 뭐 이미지가 좋은 게 많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 기마 자세요? 일반 기마 자세도 좋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가신장. 그래서 이거는 해동검도에서도 이 내가신장은 기본적으로 서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기본적인 기마 자세라도 한번 좀 해볼까 오늘부터라도 네네네. 왜냐하면 기마 자세 하루에 1분도 안 하시잖아요. 다 아무도 안 하고 살죠. 네. 그러니까 1분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네. 5분 그리고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그 동문 여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모아놓고 건강을 위해서 그 아주 야리야리한 그 여성분인데 10분을 서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전생에 말이었나 보죠. 네. 기마. 아니 벽에다가 네. 딱 기대 등을 기대고 기마 자세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던데요. 네. 근데 거의 그 다리와 허리, 네. 네. 온 몸의 근육을 다 이렇게 수축을 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게 정확한 기마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을 기대게 되면 허리 힘은 좀 덜 들어갈 것 같아요. 다리에 온통 힘이 쏠리니까. 그렇군요. 원장님 말씀드리려면 허리와 다리를 네네. 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 90도는 아니고 180도에서 90도가 사이? 예, 그 정도 이제 굽히시고 네. 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은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네. 손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는 동작이 있는데요. 오. 그거는 제가 여기 그 라디오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 해드리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손을 어떻게 뻗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비가 왜 태양을 가리 태양을 비하고 싶 이거 좀 딱 이렇게. 이렇게 가리듯이 네, 이렇게 하고 하랍니다. 네, 동그랗게 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 두 손바닥으로 네, 네. 이건 또 혼자 있을 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네. 역근이라는 이제 동작이 돼요 저절로 네. 그러면서 임동맥이 주청이 되기 때문에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여성분들은 수족냉증 오십견, 디스크, 당뇨질환 이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서히 치료가 되십니다. 오, 이 동작만으로요? 네네. 그리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 동작 가지고 말기암 환자들이 투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통증이 사그라든다. 이 동작을 하고 나면. 유튜브에 뭐라고 찾으면 됩니까? 기천문 내가신장 뭐 효과 효능. 기천문. 문. 내가 할 때 내가 예 내가 내가 이랬어 할 때 내가 예, 예. 내가 신장 신장은 그 콩팥 할 때 신장 네네 오 기천문 내가 신장. 네 한번 쳐보세요 뭐 좀 나오나 한번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요 네 여성분들이 그 다이어트 체중 감량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 네. 아니 여성분들 다리 많이 내놓고 다니시는데 이거 해가지고 막 다리 알통 툭툭툭 베기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지방만 쭉 빠집니다. 진짜요? 네, 네. 나와요 동작들이 좀? 네네네. 기천문 내가라고 치니까 그 연결 검색어로 네 내가 신장이라고 뜨고 네. 그리고 나서 정말 도인 같은 분들이 이렇게 네. 자세 잡은 모습들이 유튜브에 쭉 떠 있네요. 제가 한국에 최근에 갔을 때도요. 제가 네.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뭐 많이 가봐야 1년에 한두 번 보통 1년에 한 번은 이제 일 때문에 가는 편인데 가면 길거리에서 그 정원 씨 만나본 적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만나본 적 있어요? 만나봤죠. 만나본 적 있어요? 네, 네.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 방문 때 네. 길거리에서 어느 여자 두 분이 오셔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네. 너무 이쁘게 생기셔가지고 알고 싶습니다. 제가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이건 어떤 뭐 종교적인 거나 뭐 기타의 어떤 뭐 조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없어요. 네, 집에서 침대 옆에서 하루에 뭐 아침에 1분 네. 주무시기 전에 1분 요 정도 하시다가 예.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면 네. 2분에서 한 5분 정도 올리시면 매일 5분씩 하셔가지고 한 달 안에 체력이 올라왔다는 걸 못 느끼시면 저한테 컴플레인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아침 오전에 1분 오후에 1분 뭐 회사에서도 잠깐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다리는 기마 자세고 손은 이제 태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인데 네. 유튜브에 기천문 내가 신장으로 치시면 이제 나오니까 네. 1분씩만 하라는 얘기는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 같은 게 들리는데요. 정확하게 자세를 취하게 되면요 1분 네. 서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이따 광고 나갈 때 네. 정원 씨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정원 씨가 그 대표적인 약골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네. 내장은 정말 튼튼해요. 정말 쇠도 씹어 먹을 정도로 튼튼한데 겉에는 뼈도 약하고 막 이렇게 어디 잘 부딪히고 넘어지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광고 나갈 때 1분만 해보세요. 1분 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제 네. 생각에는. 네. 오히려 정원 씨가 1분을 잘 서실 것 같고 우리 정재윤 씨가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심히 걱정이 간파하셨군요. 제가 그래서 안 하고 정원 씨 시키려고 했던 건데 네. 저는 창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후두두두 떨릴 것 같아요. 상상만 해봐도 네. 팔도 떨리고 네. 이거를 아침에 저녁에 1분씩만 하시는 거예요. 저 라디오 콘서트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이거 얼마만큼 하면 어디가 좋아집니까? 일단은 갱년기가 없어집니다. 특히 남성의 갱년기. 어느 정도 하면요? 5분. 아니, 그러니까 며칠이나 아니 한 달 안에 한 달. 네. 오, 그래요? 네. 진짜요? 네네. 해보시려고요. 아니 이놈의 갱년기 한번 약 없이 잡아보려고요. 네네. 석 달이면 체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체질도요? 네네. 그래요? 석 달을 하시면 이게 네. 그렇게 그 기적을 무술을 하시는 분들 보통 예. 어떤 분들이 하냐면 어려서 저는 병약했고요, 몸이 약했고요. 그런데 이거를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으세요. 네. 예, 뭐 어려서부터 뭐 달리기를 잘했는데 무술을 하는 게 아니고. 체질을 완벽하게 바꿔주는 게 먹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자기 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완전히 근골이 바뀌어갑니다. 아니 호르몬 그다음에 뭐 이 한의학 네. 이런 거 전공하신 박사님 맞으시죠? 네. 아니 뭐 길을 아십니까? 돌을 아십니까? 이거 아니시죠? 네, 네, 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 같은데요. 네네네. 네, 네. 자, 여러분, 기천문 내가 신장. 네.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고, 라디오만 아니면 한번 우리 저 오원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좀 시범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네. 라디오라서 불가능하니까 유튜브를 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오전에 1분. 네. 그 다음에 저녁 때 1분. 예. 이렇게만 하시라고. 그리고 유튜브나 구글 이미지에 본 거 보면은요, 자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네.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진짜 무술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낮게 서, 그래서 무릎 위에 막대기를 얹어 놨을 때, 막대기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낮춰야 돼요. 둥그란 막대기 아니어도 되죠. 네, 네, 네. 네모난 막대기라도 되죠. 네모난 막대기. 덜을 덜 흘러내리게. 찍찍이 붙어 있는 막대기. 아니 왜 벌써부터 겁이 나죠? 그런데 지금 많은 운동 가르쳐 주셨지만, 네. 이렇게 1분씩만 오전에 저녁에 투자해서 그렇게 체질마저 바뀐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우리의 근력도 좋아지지만. 그 외에 뭐 갱년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도 작용을 해서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무술계 통해서는요. 최강 무술의 가장 그 근본적인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운동 자세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고유의 무술 쪽에서는 그 소림사 무술을 우리가 충분히 이 동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들 전설같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네. 성생활도 좀 바뀝니까? 네. 제가 사실은 그 갱년기?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 오해 좀 하세요. 제가 네. 정씨잖아요. 네. 정씨들이 좀 고지식하고 좀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네. 이제 이제 정씨 생활을 했더니 좀 강한 좀 예? 최씨, 박씨 이렇게 좀. 네. 네? 그 생활을 다른 성씨로 네, 좀 바꾸고 싶은데 성생활 바뀝니까? 네. 바뀝니까? 아, 그래요. 빨리 바꿨으면 좋겠네요. 참 이 그 네. 내가 신장 하나로만으로도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적적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저희는 좀 광고 나가면서 정원 씨 내가 신장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콘서트 1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즉석에서 불맛으로 볶아내는 짬뽕과 울뽕 마당물 3층 교동짬뽕 비타민 D의 대장암 예방 효과 연구로 세계 의료계가 인정한 임대순 박사의 연세위장내과 내시경센터 당뇨 혈압 혈관 청소 만성 피로를 한 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호꿈 쇼핑 월드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최대 보상을 약속드리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여보, 우리 생명보험은 몇 살까지 커버되지? 전에 보험에서 돈도 인출했었는데 어떻게 되나? 글쎄요. 보험금은 매달 은행에서 자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험료는 언제까지 지불해야 되지? 당신의 생명보험은 안녕하신가요? 21년 경험의 생명보험 전문가 사이먼 손에게 전화하세요. 보험 리뷰와 리모델링을 통해 생명보험은 더 튼튼하고 보험료를 절약하게 도와드립니다. 626-888-3649 626-888-3649 하늘인슈런스 사이먼 송 김대리 아들 돌잔치를 한다는데 장소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당연히 왕성에서 하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돌잔치하기 가장 좋은 것은 왕성뿐이잖아요. 맞다. 왕성이야. 최대 200석 규모를 자랑하는 왕성에선 회사 모임, 결혼식 프라운까지 모든 파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왕성 식사 선물권이 최고 인기고요. 12주년 오픈 기념으로 코스 메뉴를 특별 세일 중인 왕성. 유클리드계 카이저병원 맞은편 714-778-9988 778-9988 딜리버리 서비스 도어대시.com 연기생활 60년 동안 저의 건강을 지켜준 귀생당 후코이단. 후코이단 구입 시 귀생당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후코이단 함량이 300mg이나 들어있고요. 원료가 다르니까요. 귀생당 후코이단 신구가 적극 추천합니다.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자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불리한 맛이 살아있는 치킨 BBQ.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했습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BBQ.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BBQ는 벌문과 7가에 있습니다. 발렛 파킹은 7가 쪽으로 가능합니다. 213-212-1919 213-212-1919 오늘은 뭐 먹지? 고민 많은 분들의 소중한 점심 저녁 한 끼를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에서 K타운 1번가의 맛집 메뉴를 클릭하시면 미국 대도시의 추천 맛집은 물론 우리 동네 실시간 맛집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어디든 눌러만 주세요. 맛집들이 빵빵 터집니다. K타운 1번과 맛집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품없는 진짜 리뷰를 통해 맛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매 한 끼를 소중히 여기는 당신을 위한 K타운 1번과 맛집 서비스는 한국일보 USA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에 거주하시는 이경라 주부의 사연 후기입니다. 저는 육아 스트레스가 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마사지 체어를 구입을 해야겠다 해서 여러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알아봤는데 파나소닉 MA73의 경우는 그 바디 스캐닝 기능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제가 목이 가는 편인데 제 아픈 통증 부위를 스캐닝 기능 후에 콕콕 잘 집어주니까 이틀 정도 쓰고 나 했는데 목이 너무 잘 돌아가고 통증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이유있는 사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목, 어깨를 사람의 손처럼 정확히 주물러주는 마사지 체어는 파나소닉 MA73뿐입니다. 지금 헬스코리아 매장에 오셔서 무료 체험해보십시오. 60개월 무이자 월 145불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파나소닉 마사지 체어 MA73 213-385-1005 누구나 천종이라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종 산삼을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매년 6개월의 시간을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웨스턴과 올림픽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에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이 새로운 매장을 오픈합니다.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매장 LA 본사 부에나팡 매장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남체인 길 건너편 213-388-1234 388-1234 라디오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네. 아, 타임 메디칼의 브랜드 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사실은 뭐 저희 시간에서 다른 운동법도 많이 했어요. 네. 눈 운동법도 했죠. 네. 그다음에 케겔, 네. 항문 조이기 운동 얘기 말씀드렸고 침대에서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네. 뭐 참 많은 것들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이제 호르몬에 대한 얘기도 또 많이 했고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호르몬 전문가인데다가 뭐 한의학도 공부하고 네. 이런 기술형까지 하고 참 도인 같은 양반인데 네. 지금 광고 나가는 사이에 기천문 내가 신장을 네. 이정환 씨가 뭐 우리 브랜드노 원장이 지도하에 뭐 100%도 아니고 한 80%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정환 씨 1분을 못 견디네요. 네, 1분 못했어요. 힘들어요? 아니 처음에 딱 했을 때 너무 쉬운데 이렇게 하고 아, 그랬어요? 처음에 10초를 네. 하고 나서 네. 그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상한데 하다가 나중에 주저앉았잖아요.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다리가 제일 아파요. 근데 다리를 우리가 보통 태권도장에서는 그 기마법이 아니라 네. 그 앞에 발 앞발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엄지발가락은 안쪽으로 모으죠.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요. 네. 안장다리처럼, 안장다리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네. 엄지와 엄지가 살짝 이렇게 네, 마주 보도록 네. 그렇게 모으고 네. 그렇게 모으고 약간 주저앉고. 네, 허리를 숙여서 주저앉아서 그리고 태양을 피하듯이 네. 손을 얼굴을 가리고 네.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다시 이제 허리를 네. 살짝 펴서 이제 하늘을 네. 바라봤죠. 네. 그렇게 해서 오 잘한다. 처음에는 어우 완벽하다고 막 이러더니 한 10초 있으니까 사실 한번 떨다가 20초 지나니까 정원 씨가 한마디 했죠.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더니 제가 1분 내가 카운트다운 해줄게. 자 이제 30초. 그러더니 네. 40초쯤 지나더니 그냥 푹 쓰러져 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겁니까? 네. 한 1분 서기 처음에는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세가 일단 굉장히 정확하게 하셨고 네. 처음 하신 분 치고 네. 아주 정확했어요. 네. 그리고 그 자세를 정확하게 할수록 힘이 든가 보죠. 네네. 그죠? 네. 이야, 1분도 못 견디는 거 보니까 겁나네요, 하기가. 자, 여러분, 네. 기천문 내가 신장 유튜브에서 찾으셔서 아니면 구글에서 이미지 찾으셔가지고 똑같이 흉내내서 하루에 일단 시작은 오전에 1분, 오후에 1분 해보시고요. 네. 다른 운동법도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무병 장수하는 쪽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서양의 모든 현대 의학 지식과 예전에 수련했던 것들을 다 합쳐서 망라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거나 단체에 관계없이 네. 좋은 것만 제가 셀렉트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직접 해봐서 좋았던 것들. 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제 그 이런 무술 계통의 수련에서는 담배공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 불교 계통에서는 절이라고 해요. 담배공은 제가 좀 담배? 네. 담배는 좀 제가 예. 단 자신이죠. 예? 담배가 아니라 단배. 아, 단배. 예. 인사를 한다는 스윗 배. 피어. 아, 네. 단배. 단배. 예, 그래 가지고 그렇게 뭐 침대 옆에서 진짜 방석 하나만 준비해 놓고 네. 뭐 종교하고 관계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시면은 뭐 십자가에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 우리 그냥 어머니한테 네. 세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네, 네. 근데 그것도 정확한 동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떠한 운동도 자기 머리 꼭대기에서 발까지 움직여지는 운동은 없어요. 이 절 말고는 나의 머리가 네. 네. 땅바닥까지 갔다가 예. 다시 내 위치로 오는 내 운동이 내 키의 높이만큼 올라올 수 있는 운동은 이 절 외에는 없어요. 담배공이라고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네. 하긴 뭐 뛰어도 그렇고 누워서 뭐 덤블을 들어도 그렇고 네. 거의 없네요 진짜. 그렇죠? 푸시업을 해도 그렇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면서 지금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즘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절을 하게 되면은 머리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많이 혈액이 들어갔다 빠지면서 혈류가 개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면 총명해지고 네. 연세 드신 분이 하면 그 기억력 감퇴가 완화된다는 거죠. 아, 그럼 일단 그 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세배하는 동작을 그냥 그 절을 하면 됩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섰다가 네, 서서 그냥 절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빨리 한다고 대충 하지 말고 네. 정확한 동작으로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있는데 허리 고추 세워서 숙이고 하는 동작을 천천히 제대로 하시면 네. 이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그다음에 중풍 후유증을 극복하신 분도 계시고 중풍 예방도 되고 네. 그리고 이 절을 만배를 하면 우리가 그 수련 세계에서는 소주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동맥이 주천을 하는데 그게 저절로 뚫립니다. 만배는 하루 만배 얘기하는 하루에 못하고요. 네. 계속했을 때 쉬지도 않고 뭐 3일 만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제가 죽기 전까지 만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죽기 전까지만? 네. 그거 될까요? 아니 이렇게 지금 뭐 농담삼아 네. 얘기했지만 죽기 전에 만배 만약 이 얘기 같아요. 안 들었으면 안 했죠. 네, 네. 네, 네. 진짜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하루에 100배씩 해가지고 100일 하시면 만배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디서 이거 100번이나 해요? 집에 가서 이제. 집에서 그냥. 그럼 집에 가자마자 네. 여보 나 왔어? 잠깐 앉아봐. 그거 막 절해요? 절하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이 왜 나한테 절을 하고 그러지? 그럼 뭐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절하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세배하는 절보다도 이렇게 섰다가 네. 허리를 굽혀서 머리를 네. 끝까지 대는 요가 동작 보면 왜 네, 네. 다리 살짝 벌리고 네. 머리를 거기 땅에다 뒤둬가지고 반이 접히잖아요 몸이. 그렇죠. 그 팔로 다리를 탁 감싸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그러면 그렇게 효과가 있겠네요. 그 이제 그 요가 동작이고요. 지금 네. 우리가 하는 절이라는 것은 원래는 절의 의미가 그 저 플러스 얼이에요. 자기의 얼을 찾는 운동법이에요. 그 누가 한 얘기입니까?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네. 이 절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지혜가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네. 당연히 머리 쪽에 혈류 개선이 되면서 네. 잠자던 뇌세포들이 깨어나니까 네. 지혜가 생겨서 그래서 절이에요. 네. 저는 뭔데요? 자기요. 나요? 네. 그럼 절이 한글이에요? 네, 한글이죠. 아, 그러네요. 네, 절 플러스 얼.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인데 네. 절 해야겠네요, 많이. 설인제 서 플러스 얼이에요. 예? 네? 서. 서 플러스 얼이에요. 서. 서. 거기서 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거. 걸. 걸. 거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는 대어예요. 네, there. 거. 거. 거기 거기 거기 거 어이 거 얼 얼 네 아 절을 해라 네. 정말 절과 기마자세는 그렇게 힘 안 들이고 그래도 집에서 네.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이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옷 입고 어디 가서 뭐 짐 뭐 등록하고 뭐 가면 뭐 이거 뭐 덤벨 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하는데 네. 사실은 자기 몸 무게 가지고 하는 운동이 최고라면서요. 네네. 네. 관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골프나 뭐 테니스를 치시게 되면은 한쪽만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반들이 다 틀어져요. 오. 골프가 척추에는 정말 안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요. 네. 한쪽으로만 돌리니까. 계속 한쪽으로 해서. 네. 무릎도 그렇고. 근데 이 절을 하게 되면 척추 교정부터 시작해갖고 좌우 근육의 밸런스가 잡혀집니다. 네. 네. 절 참 특이해. 아니 우리 세배할 때 절하는 것처럼 네, 계속 네, 그렇게 일어났다가 하시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봐야겠네요. 절도 그렇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마자세도 그렇고. 기마자세는 45초도 못 견뎌놓고. 1분 채우고 오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정원 씨 방법을 알았으니까 네, 네. 한번 해보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저도 봤는데 이렇게 처음에 정말 그냥 기마자세인 줄 알았더니 다리를 약간 모으고 엄지발가락 모았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는 주먹 하나만 들어갈 네, 정도로 된다니까 네. 다리에 일단 힘이 들어가는 데다가 허리는 곧쭉 펴고 네. 거기다가 쭉 뻗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태양은 가리고 네. 이야, 이 만만치 않은데요? 네, 자세를 지금 설명해서 잘 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네,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 그랬죠? 기천명 맞아요? 네, 기천문. 기천문, 기천문. 내가 신장. 네. 내가 신장 네. 하고 절하는 거. 네. 요거라도 여러분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기적이 찾아온다니까 네. 한 달 이상 한번 꾸준히 해보신 다음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시간 벌써 끝났어요. 다 됐나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네, 보니까 이거 시간 다 됐죠. 네, 다 됐습니다. 자, 타임 메디칼의 우리 브랜드노 원장님 만나실 분들 연락처 드릴게요. 네, 213-453-7991번입니다. 213-453-7991번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어디 편찮으신 분들 어디 가든지 검사해도 뭐가 좀 안 나오고 네. 뭐 이런 거 다 스트레스나 노화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또 전문가니까 우리 브랜드노 원장님 찾아가 보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콘서트 1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즉석에서 불맛으로 볶아내는 짬뽕과 울뽕, 마당물 3층 교동짬뽕, 비타민 D의 대장암 예방효과 연구로 세계 의료계가 인정한 임대순 박사의 연세위장내과 내시경센터, 당뇨, 혈압, 혈관 청소, 만성피로를 한 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옥고음 쇼핑 월드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CC 다이아몬드 발렌타인데이 맞이 전 품목 50% 빅 세일. 안녕하세요, CC 다이아몬드 크리스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0% 가격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CC 다이아몬드 213-387-8700. 기간은 딱 열흘간 2월 14일까지. 위산 과다 위산 역류로 고생을 하십니까? 한의사 송병찬입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 목 안이 답답하거나 심한 입냄새, 기침을 자주 하거나 쉰 목소리,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각종 위장병을 쉽게 해결해 드리며 효과는 대부분 당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도 체질로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찬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굿베이스? 정관장이 만든 거네? 내 몸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정관장은 알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아로니아, 블루베리, 석류에 면역력이 탁월한 정관장 6년근 홍삼을 담은 굿베이스. 290가지 안전성 검사를 7번 거친 후에야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을 따라가세요. 몸에 좋은 건 자연이 알아요. Nature knows best. Good base.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시는 강남회관에서 계절의 별미이자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전골을 소개합니다. 해물이 가득한 해물전골, 쫀득쫀득한 양과 곱창의 환상조합 곱창전골, 강남회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오뎅전골. 지금 강남에서 따뜻한 가을 정취를 느껴보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강남회관 패티오에서 각종 스포츠도 즐기세요. 323-937-1070 강남회관. 이번에 보험료가 오른다던데 어떡하죠? 자꾸만 오르는 종업원 상해 보험과 비즈니스 보험 부담되시죠? 그래서 스마트 종업 보험과 함께 더욱 꼼꼼히 알아보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힘들게 가입하고 유지해야 하는 혜택도 적절치 않은 보험으로 더 이상 낭패보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종업 보험 대표 척김입니다. 가장 저렴한 종업원 상해 보험료와 비즈니스 보험을 약속드리겠습니다. 844-210-2002 메디케어도 844-210-2002 스마트 종합 보험. 어머, 안 본 사이에 정말 예뻐졌네. 몸매도 날씬해졌고. 네 남편도 젊어졌는데 비결이 뭐니? 쉿, 비밀이야. 얄미운 그녀, 얼굴은 V라인에 더 작아지고 잡티 하나 없는 물광 도자기 피부에 S라인 몸매까지. 그녀의 비밀은요? 더 시크릿 레이저 클리닉이었어요. 시크릿에선 발렌타인스데이 스페셜로 친구와 함께 오면 스킨케어 3번과 점 쥐젖 제거를 프리로 해드립니다. 올림픽과 벌문 213-263-2566 263-2566. 유럽에서 온 미래여행이 형제의 나라 터키와 신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 그리스를 간대요. 와, 흥미진진한 여행이 되겠는데 터키가 그렇게 볼거리가 많다며? 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터키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의 초대 일곱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잖아요. 지하도시 대림구유와 신비한 카바도키아, 그리고 에페소, 석화석 온천이 유명한 파묵갈레.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곳이야. 특별히 유럽에서 온 미래여행이 준비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언제 떠난대? 3월 21일 출발이 돼요. 13385 1000번. 세계 최초 유정란 배반엽 화장품 에그스템셀. 주름 없는 깨끗한 피부, 탄력 있고 윤기 흐르는 내 얼굴. 모든 기능이 더 강화된 2018년 신제품 에그스템셀 프리미엄 S.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새해에는 얼굴에 힘 좀 주고 살아요. 셀리온! 라디오 콘서트 1부 끝곡입니다. 하동균이 부르는 나비야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한밤 널 그리워하다 두 밤 널 기다리다가 세 밤 널 찾아 나서다 그만 눈물이 나서 울었어. 우리 헤어진 걸 알아. 만날 수가 없는 걸 알아. 다만 한 번쯤 네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지는데.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그리워 그리워 네 얼굴이 그리워. 하루만 더 자고 나면 내 눈에 보일까. 사랑한 게 맞아. 그러다가 그만 끝난 게 맞아. 사랑한 기억 떠오를 때면 근슬에 웃다가 결국엔 울잖아.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그리워 그리워 네 얼굴이 그리워 하루만 더 자고 나면 내 눈에 보일까? 남가주 최고의 이름과 신용을 자랑하는 한국 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여행의 매 순간을 함께합니다. 유가족 여러분이 원하시는 전통적 매장 서비스를 해드리고 고인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묘지도 찾아드립니다. 고인을 계속 존경하면서 기억하실 수 있는 화장 서비스와 맞춤형 디자인의 납골당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로는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장례 서비스를 디자인해드립니다.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로는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최저의 가격으로 유가족을 모십니다. 무료전화 1855-886-9057 한국장의사 대표전화 323-734-5656 해외 한인사회 최대의 문화축제인 제16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8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매해 그 열기와 감동을 더해가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최정상급 가수들이 더욱 새롭고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최고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감동과 추억의 이벤트.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티켓 구입은 한국일보 사업구 323-692-2055, 692-2187 또는 koreanmusicfestiva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 온 미래여행이 형제의 나라 터키와 신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 그리스를 간대요. 와, 흥미진진한 여행이 되겠는데 터키가 그렇게 볼거리가 많다며? 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터키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의 초대 일곱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잖아요. 지하도시 대림구유와 신비한 카바도키아 그리고 에페소, 석화석 온천이 유명한 파묵갈레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곳이야. 특별히 유럽에서 온 미래여행이 준비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언제 또 3월 21일 출발이 돼요. 23385,000번.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에 남을 스위스 융프라우와 알프스 트레킹까지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서유럽 여행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 땐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1338-4000 천사를 만나세요. 365일 천사 천사 보석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365일 천사 천사 보석금. 한인이 경영하는 천사 보석금은 미국 어느 형무소든 법원이든 현금이 없으셔도 신속히 해결해드리며 비밀을 절대 보장합니다. 23365-1004 1년 365일 하루 24시간 365의 천사 천사 보석금 365의 천사번. 그 누가 무료로 솔라 시스템을 설치해줄까요? 누가 당신의 전기세를 75%까지 줄여줄까요? 정답은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당신의 지역 전력국 개선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사우스웨스트 선솔라는 가능합니다. 전화하세요. 무료 견적의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714-770-8051 714-770-8051 설치만 해도 500불을 친구 이웃에게 소개하면 500불을 더 드리는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714-770-8051 714-770-8051 Q&Q 금은보색에서 발렌타인스데이 스페셜 세일 업투 40% 업 세일을 합니다. Q&Q 금은보석은 40년 경력의 주인이 직접 디자인과 세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Q&Q 금은보석에서 발렌타인스데이 선물을 준비하세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다이아몬드까지 세련된 디자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 업투 40% 업, 세일, 세일! 사가와 웨스턴, 웨스턴 병원 몰래 1층, 213-388-3577, 213-388-3577. 정성과 정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인산힐링의 자연의학 이야기. 안녕하세요. 자연의학 닥터 엔젤라오입니다. 인산은 인산의학과 민초의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인산 선생의 뜻을 따라 재래식으로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정성과 정직으로 모든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호흡기 건강에 특효로 알려진 인산 무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는 알칼리 식품으로 밥이나 떡, 생선 고기 등과 함께 먹으면 산성 식품을 중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부터 무를 많이 먹으면 속병이 없어진다는 말이 전해오는데 그 이유는 무 속에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의 소화효소는 아밀라제가 가장 많고 산화효소, 특히 몸 안에 생기는 해로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카탈리아제 효소 등등 인체 생리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효소가 많습니다. 요즘 장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으면서 가래가 많이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 딱 좋은 게 무엿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만 드셔도 잔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와 담을 삭혀주며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불면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인산무엿은 소화와 이뇨를 돕고 사람의 원기와 폐작용을 돋구는 신비한 효능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이 드시면 우선 위장과 폐를 보호하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면서 특히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해소천식에 아주 좋습니다. 무와 12가지 한약재를 배합해서 엿을 만드는 방법은 1987년에 인산 선생의 아들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산 선생은 유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무엿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특허에 관한 문제를 삼지 않도록 아들들에게 유언함으로써 요즘은 무엿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되었으나 많은 카피 제품이 대량 생산의 목적으로 무엿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서리를 맞은 토종물을 쓰지 않거나 가마솥에 장작불로 3일간 수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계를 쓰거나 12가지 원방 재료를 다 쓰지 않는 방법으로 무엿을 만들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들이 주위에 흔히 볼 수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장애가 있으신 분들, 약한 기관지와 가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목을 많이 쓰는 목사님이나 방송인들,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분들, 니코틴 해독이 필요하신 분들께 최고의 보약이 될 인산 무엿을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323-730-8880번 인산 힐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추럴패티 닥터 엔젤라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23-730-8880 정성과 정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인산 힐링의 자연의학 이야기였습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4시를 알려드립니다.